한말로 파르고 좀 이티 소다가 마 코리아 피 폴란드 야마 살리사스라 민 하다샤 플린트르닛 알 무알라팔 길라시키 알 칼리드 릴카들라님 김정일 린노 하키쿠 타오히달 왓탄 무스타킬란 왓 비투르킨 슬미야 민 힐라리 워하라틸 왓오 아니에틸 쿠브라